아직 난 널 잊지 못하고 모든 걸 다 믿지 못하고 이렇게 널 보내지 못하고 오늘도 다시 만들어 볼게 우리 이야기 끝나지 않게 아주 기나긴 살갗을 파고 스며드는 상실감은 잠시 못다 듣게 새로 써내려가 시작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너와 나 네가 날 떠나지 못하게 배경은 출구가 없는 좁은 방 안에 아무렇지 않게 내게 키스하고 달콤한 너의 곁을 떠나가질 못해 우린 끝이라는 걸 모든 게 바램일 뿐이라고 여전히